HUBS 안물 안부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무랑궁 어쩔라디오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찾아왔네요. 봄의 생기가 캠퍼스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비정상 리뷰 라디오 안무랑궁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3월 30일 현재 네이버 평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관객 수가 5명이라고 나오는데요.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왓챠 평점은 2.4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배꼽 멀쩡한 영화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힘찬 3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위하여 가슴 뛰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미터스의 한양이여 오늘의 주인공 제레미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과 함께가 아니라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자라난 제레미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음식은 물론 무엇 하나 혼자 하기 힘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레미. 그는 주변의 음식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는 제레미에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제스가 친절하게 말을 거는데요. 스트가 잘 어울린다는 그녀의 칭찬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갑분싸를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제레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하게 등장하는 우리의 악역 네드가 제레미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동네 양아치의 표본 네드는 제레미를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제레미의 놀라운 초능력이 발동하는데요. 흠씬 두들겨 맞은 제레미의 얼굴의 상처들은 금세 사라지고 네드의 아버지인 마을의 보안관의 얼굴에 똑같은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어우, 벌써 지루한 내용이 시작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요즘 저의 일상이 인기 없는 영화들을 보는 것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초반부만 보더라도 아, 이 영화 왜 아무도 안 본지 알겠다 하는 느낌이 딱 온답니다. 에밀리 최의 On Your Mind. Call me when you're free and we can start our own party. So let's go live it up like it's 1999. My kind of party, no drinking, just conversations and thinking. I'd like to know what you're thinking, but I'm kind of shy. I don't look it. I saw the chance and I took it. . 다음날 제레미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장바구니엔 시리얼과 우유만 한가득이네요. 그때 나타난 제드가 말을 겁니다. 너 음식할 줄 모르는구나? 오지랖이 참 넓은 제드의 장바구니엔 엄마의 심부름인 술이 한가득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서 음식을 해주겠다 권유하는 그녀. 제레미는 콩이 안 들어간 참치 캐서롤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딱밤한테 세게 때려주고 싶은 대답이었는데요. 제드는 당황하지 않고 마카로니엔 치즈는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계산대로 향한 둘 앞에 제드의 친구 케이틀린이 캐셔로 있습니다. 제레미를 보고 귀엽다고 귓속말을 해주는 케이틀린이네요. 저도 누가 음식을 해준다고 하면 콩이 안 들어간 참치 캐서롤을 부탁해 봐야겠어요. 어찌저찌 그렇게 둘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대뜸 자기 침실로 가자는 제레미의 돌직구에 제드는 적잖이 당황하는데요. 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Woke up, it's 2021. I wanna get text, but I never wanna text back. Fuck. Man, I'm 2020 done. Another paycheck and I blew it, but I'm still sad. It's all gone. Hellie, like 1999. Feels like I'm just a voice on the line. So, if you wanna come over, watch friends and then get high. Use my phone as a coaster. We'll travel back in time. Lights on the ceiling, more than a feeling. If you wanna come over, act like it's 1999. Got better dream about you. We were parked in a Pontiac, banking on no internet. 10 things I hate about you. Honestly, nothing. We talk all of the time, and I love it. So what are you doing tonight? If you wanna come over, watch friends and then get high. Use my phone as a coaster. We'll travel back in time. Lights on the ceiling, more than a feeling. If you wanna come over, act like it's 1999. Rewind from nostalgia. Let's go back before 2000. Back before love was so distracting. 제레미를 따라 침실에 간 제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누워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레미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 뿐이니까요. 수많은 부정부패가 가득했던 마을의 검은 그림자는 모두가 예상하듯 양아치 네드와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내부 고발을 하려 했던 제레미의 어머니를 죽인 것도 보안관인 해리스였죠. 비밀을 알게 된 제레미를 죽이려 하는 해리스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대신 고통을 주는 제레미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 네드를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레미의 몸에 빛이 휘감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착한 주인공 제레미가 자신을 희생하고 네드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죠?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돌연 영화의 엔딩에선 제레미로 보이는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제스의 모습이 나오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게 뭐죠? 자, 그러면 오늘의 운세로 일단 넘어가야 할 것만 같네요. 오늘의 한 줄 운세는 봄을 맞은 도시락 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봄놀이에 가져갈 도시락 반찬을 함께 골라봅시다. 1번 바삭바삭 노릇한 새우튀김. 2번 두툼하고 고소한 계란말이. 3번 귀여운 문어 모양 비엔나 소세지. 4번 머스타드와 함께라면 언제나 맛있는 치킨 너겟. 자,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결과까지 듣고 가는 센스 아시죠? 카멜리오의 Love and Hate. Cause every light reminds me of us. Now I'm falling out of touch. You don't seem to care so much, do ya? I'm the one collecting every scar. You don't have a broken heart, do ya? Every night you're out late while I'm losing my mind. Been a while that I can't sleep, can't eat, can't see the light. It's tearing me apart, but you're moving on while I'm paralyzed. Guess sometimes they love and hate, oh my, it's a fine line. Happy without me kills me inside. I wish I could see. say I'm glad that you're fine. But it's been months since we've been out of touch. You don't seem to care so much, do ya? I'm the one collecting every scar. You don't have a broken heart, do ya? Every night you're out late while I'm losing my mind. Been a while that I can't sleep, can't eat, can't see the light. It's tearing me apart, but you're moving on while I'm paralyzed. Guess sometimes that love and hate are mine, it's a fine line.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악역으로 등장했던 해리스의 직업인 보안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찰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시경찰로 분류하고 그보다 큰 행정구역인 카운티를 담당하는 조직의 집행관을 보안관이라고 부릅니다. 탈주법을 잡는 연방보안관과는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보안관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들은 주로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존재하며 미국도 카운티의 법 집행자로서 남아있습니다. 치안이 안 좋았던 서부시대에는 총 좀 잘 쏘는 카우보이들이 맡기도 했다 하니 보안관들이 멋진 리볼버를 들고 다니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대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에 약 3,100개의 보안관 사무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보안관의 위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선거로 출마하는 곳부터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곳까지 있다고 하니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보안관을 꿈꿨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부의 총잡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만약 보안관이 된다면 토이스토리의 우디처럼 멋진 모자를 쓰고 잘 때도 부츠를 벗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하고 라디오의 끝을 향해 한번 달려가 봅시다. where I want your number tattooed on my arm in ink, I swear. Cause when the morning comes, I know you won't be there. But every time I turn around, you disappear. 이렇게 3월 30일 안무란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새우튀김을 고르신 분들, 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2번 계란말이를 고르신 분들, 세상살이가 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법이죠. 당분간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3번 비엔나 소세지를 고르신 여러분, 여러모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뚜렷한 악재가 없다면 무난하고 평탄한 날이 이어지니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4번 치킨 너겟을 고르신 여러분, 시도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니 별다른 걱정 없이 평안히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일함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무랑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신민석, 저는 강나영이었습니다. UBS